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에 대한 연구 토론회가 13일 스위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 대회 스위스 준비위원회, 스위스 조선위원회, 스위스 주최 수상연구소조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와 김종일 동지께서 건설하시고 강화발전시켜오신 조선의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